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노린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을지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연습을 규탄해서 최근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,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, 영국 조선친선협회,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영국준비위원회는 공동성명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와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친선협회는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